이제 무렵 날 끌고 간 발걸음 눈떠보니 잊은 줄 알았던 곳에 아직도 너에 대한 미움이 남아있는지 이제 자유롭고 싶어 시간은 해결해 주리라 난 믿었지 그것조차 어리석었을까 이제 흘러가는 대로 날 맡길래 너와 상관없잖아